본문은 아브라함이 동방의 동맹군들하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동맹군들,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동방,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성읍 국가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돌라오메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다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쪽에 13년, 12년을 섬기다가 13년째 조공을 바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4년째 그들이 이제 동맹군들이 북동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아주 초토화를 한 그런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관련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다 망하게 됐고, 거기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이제 가족과 함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 붙잡혀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야기의 그 중심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의 민족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관련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318명이라고 하는 군인들과 또 자기하고 동맹을 했던 아모리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야습을 해서 이제 그들을 치고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이 어떤 것이겠는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자기 조카가 붙잡혀갔다 할 때, 자기가 힘이 있을 때에는 그 힘이 넘치는 힘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자기 조카 혹은 뭐 자기 자식을 구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겠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더 확증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아브라함이 그저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게 13장에 나왔는데, 14장에서는 강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의 부족의 장으로서, 족장으로서 하나의 군사적인 세력과 국제적인 전쟁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뭔가 하면, 롯이 어저께 말씀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나는 다른 쪽을 한다 하니까 롯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요단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불신앙,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 여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면은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처음에는 소돔에 거하지를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돔 옆에 근처에 장막을 쳤다가 그 다음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거한다라고, 이 거한다라는 말은 영구적으로 거처를 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13절에도 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거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들 근처에 거하였더라. 여기 아브라함도 거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여기 거하였다는 말은 바로 앞에 나온 거하였다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텐트를 치고 임시 거처를 삼았다 하는 뜻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금 내가 그저 여기서 간신히 터잡고 산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든 롯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야 이거는 내가 놓칠 수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잡았는데, 그게 사실은 롯을 무너뜨리고 그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지금 아모리 사람들하고 같이 거하고 아모리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동맹을 했다 하는 것도 아직은 우리가 15장에서 보면 알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용치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동성애는 물론 이거니와 이런 아주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심판이 있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런 방식으로 전쟁통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예고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롯이 그런 대가를 지불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아요. 첫째는 소돔 왕이고 둘째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을 여기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나 하면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를 설명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는 조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조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올 때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족보가 나오는 법인데 족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나왔는데 지금 우리의 초점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12장부터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만이 소망이구나 이 세상에 구원이구나 하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는 예루살렘,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또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왕도를 정하고 왕이 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오게 될 자신의 후손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절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지쳤을지라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정말 내가 이제는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멜기세덱이 와서 그를 축복해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건 뭔가 하면 야 내가 이제는 전쟁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너의 이 모든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뭔가 하면 11조를 그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그의 감사와 그의 이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승리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표시는 단순히 10분의 1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그런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그를 맞았던 사람은 소돔 왕, 도망갔던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하는 말은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사로잡은 자를 다 돌아가오게 했는데 대개 그거는 아브라함이 구해냈으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죠. 전쟁의 법칙에 의하면. 근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라고 전리품은 그에게 주는 것 같이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왕한테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조금 아까 멜기세덱이 얘기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거는 물론 실도 한 실도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단지 이 군인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그러니까 동맹군이 함께 간 거죠. 아브라함의 군대와 함께 그 분깃은, 그 전쟁 비용은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제안은 아브라함이 언뜻 들으면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더하시는구나, 물질을 더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별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하나님이 가지라고 주시는 것인지 내가 받지 않아야 하는 인간이 주는 것인지를 그는 분별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는 이런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그걸 일어나게 했던 게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리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다 받지만 소돔 왕에게서 오는 것은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들은 어떤 분별력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닌지 알게 되고 또 이 소돔 왕이 주는 것과 같은 이런 제안들, 야 네가 다 가져라 하는 것들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세상이 주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이든지 즐거움이든지 위로든지 번영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배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지금 어떤 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고 어떤 게 세상에서 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의 복이 오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들이 나에게 그저 주는 것인지 이거를 또 사람이 줄 때에도 그 동기와 그 본성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저 모든 것 무엇이든지 주면은 덥석 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저 생기면은 거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토록 강조하는 게 더러운 이익,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무슨 불신앙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 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늘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장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에 절정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의 절정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의 근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내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오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이죠. 쓸데없는 그런 자기 이름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것처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인데 감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네가 나에게 주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분별력,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무조건 잘 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롯도 그럴 수 있었어요. 야, 삼촌이 참 너그럽기도 하지. 나에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좌하든지 우하든지 내게 선택권을 주니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워 보이고 애굽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나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진짜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좋은 거, 당장 내 생각에 좋은 거, 당장 나를 이롭게 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어저께 13장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14장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앞에 이익이 되는 것, 그것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것을 이루실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으며 완성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의 방식, 교회가 되는 방식도 세상의 방식으로, 사업 잘하는 방식으로, 모든 그런 방식들로 교회가 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에 괜찮아 보이는 것,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희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 있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인 것을 배우고 알아가며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세상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저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확신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믿음이 교회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환희를 맛보게 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에도 저희들을 낮추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저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장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